힘들어. 야, 오늘 이 노래 끝내야지. 아, 오늘? 내일 하자. 내일? 내일 하자, 내일. 오늘 힘들어. 내일쯤 힘내면 돼. 아니, 너 모레쯤 이라도 돼. 한 달쯤 너 우울해도 나 여기 서 있을 거야. 그치? 우리가 살면서 매일 신날 순 없잖아. 우리가 평생을 눈물 흘릴 것도 아니잖아. 괜찮아. 진짜? 괜찮아. 하루쯤 모두 제쳐두고 쉬어도 돼. 내일쯤 힘내면 돼. 아니, 너 모레쯤이라도 좋아. 한 달쯤 너 우울해도 나 여기 서 있을 거야. 진짜로? 가끔은 왜 나만 못났지? 또 왜 나만 안 되지? 씁쓸하다 못해 쓰라릴 정도로. 좀 보내주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. 살면서 매일 신날 순 없잖아. 우리가 평생을 눈물 흘릴 것도 아니잖아. 괜찮아. 진짜지? 괜찮아. 하루쯤 모두 제쳐두고 쉬어도 돼. 내일쯤 힘내면 돼. 아니, 너 모레쯤 이라도 좋아. 한 달쯤 너 우울해도 나 여기 서 있을 거야. I'm here.